4.15문학 창작단 창립 쉰돌 기념 보고회가 20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동지와 창작단 작가들, 창작지도 일꾼들,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4.15 문학 창작단 작가들과 창작지도 일꾼들, 종업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김기남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작가들에게 고귀하고 풍부한 사상정신적 제보를 안겨주시었으며 그들이 창작한 작품들을 일일이 보아주시고 최상 최대의 믿음과 평가를 안겨주시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축하문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주최 56, 1967년 6월 20일 4.15 문학창작단을 조직해주시고 창작 방향과 방대를 환히 밝혀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4.15 문학창작단의 작가들과 창작지도 일꾼들, 종업원들이 백두산 졸세 위인들의 거룩한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품위 있게 형상한 혁명적 대작 창작에서 혁혁한 공적을 일으켜온 데 대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고위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